감성, 감정을 담아내는 소리. 11월이네요. 감성이라는 콘텐츠로 여러분에게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도 이젠 익숙해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 아나운싱도 좀 늘지 않았나요? 저기 부스 밖에서 웃고 계신 PD분의 대본도 엔지니어분의 믹싱 실력도 좀 발전한 것 같긴 하네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번 주에는 이별과 관련된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별이 있으면 새로운 도전이 찾아오는 법, 나쁜 일이 하나 있으면 좋은 일이 하나 찾아온다는 말처럼 이별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시작은 이별과 비슷하게도 추운 계절에 찾아오죠. 한 해가 바뀔 때 우린 무언가와 이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다짐을 가지게 되잖아요.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별과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된다니 참. 어쨌든 처음은 단어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처음은 언제나 어렵고 서툰 법이니까요. 여러분은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맨 먼저 드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스러움? 설레임? 오늘의 감성은 처음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펜타곤의 2020. 나는 참 꿈이 많은 아이였는데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해진 틀에 갇혀 있었죠. 다들 나한테 말해 쉽지 않을 거래. 원래 처음이 어려운 거야. 나야 내가 기대던 날 이상한 나도 되고 싶어. 찾아서 freedom 무언가를 시도하고자 하는 의지는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항상 순진하고 약했던 주인공은 흑화를 하게 되죠. 대부분 그 동기는 매우 극단적입니다. 이태원 클라스에서는 박세로이라는 주인공이 부당한 퇴학과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더욱 강인해지게 되고, 장옥정 사랑해 살다라는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장옥정이 궁에서 쫓겨나며 비로소 야망을 가지게 되죠. 어쩌다 발견한 하루라는 드라마에서는 여주다라는 인물이 친구들의 괴롭힘 때문에 더욱 강해지고 영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의 이런 극단적인 동기만이 시작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친구의 말 한마디, 책 속 한 구절, 혹은 지나가는 자연물을 통해 우리는 시작을 위한 동기를 얻곤 합니다. 여기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방탄소년단의 드림글로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의 감정이, 처음의 결심이, 3일이 넘어가기 전에 무산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처음의 감정이 쭉 이어지면 과연 성공하는 걸까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작심삼일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성공하게 된다는. 근데 말이 쉽지. 사실 그게 참 어렵죠. 주인공들은 결심하고 나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서 주인공 버프라도 봤던데. 이건 뭐, 우린 왜 매번 서툴고 어렵기만 한 건지. 박세로이에겐 조이서가, 사혜준에겐 매니저라는 조력자가 있던데 왜 우리 옆엔 아무도 없고 매번 쓸쓸하게 혼자 버텨내야 하는 건지.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처음은 과연 모두에게 어려운 것일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버프도 받지 못하는 조연처럼만 여겨지는 나에게만 너무 어려운 것일까 하는 우울한 의문이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고스팅. 드라마 속 ASMR. 처음이라는 오늘의 주제와 걸맞는 ASMR로 다시 찾아왔어요. 드라마 속 ASMR, 드라마 속에 담긴 다양한 소리들을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코너 속 퀴즈의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된다는 것.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번 주 이별과 관련된 드라마 OST는 정승원의 너였다면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유명했던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드라마 또 오해영에 수록된 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다시 들을 때마다 전 드라마 속 슬픈 이별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괜히 우울해지곤 한답니다. 자, 그럼 설명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질문 나갈게요. 이번에도 드라마 속 OST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코너 이후 바로 노래 한 곡 들려드릴 겁니다. 이 곡의 제목과 가수, 그리고 이 곡이 어떤 드라마의 OST로 쓰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더 알찬 퀴즈로 돌아올게요.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지쳤어도 지금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명령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